김일성 사이지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주마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김일성 사이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공산당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핀란드 공산주의자 동맹 국제비서,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비서, 수리아 혁명청년동맹 지도부, 이스파냐 공산주의 청년연합 중앙리사회, 이집트 진보 청년동맹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종계, 사회계, 경제계 인사들과 청년 조직들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